세상에 그 누구도 다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열아홉 순정이래요. 스쳐도 울렁 하늘이 비어도 울렁 수집은 열아홉 살은 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. 그대의 속삭임은 내 가슴에 가만히 난 몰래 감아보는 내 가슴에 담아보는 진드빛보다도 고운 열아홉 순정이래요.